조랑 말 타고 새색시 데려간다네. 밤이면 사랑방에 호롱불 밝히고 단둘이 마주 앉아 속삭이며 한 평생을 살아가려는 각시와 신랑이라. 신랑 따라간다네. 정이든 선왕당에 행복을 빌고 언제나 다정하게 속삭이며